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글 문정민, 그림 전기윤의 장영실입니다. 장영실은 노비에서 조선 최고의 발명가가 된 사람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이자 발명가인 장영실은 동래연 관아의 노비로 태어났어요. 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공방을 놀이터 삼아 장인들에게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웠어요. 수학과 천문학, 어학 등 학문도 게을리하지 않았죠. 실용학문과 손재주를 바탕으로 장영실은 수많은 발명을 이루어 세종시대의 찬란한 과학기술 문화를 이끌었던 분이죠. 그럼 장영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영실이는 천대 맞는 종으로 태어났어요. 천한 종이다 보니 친구도 없고 장래의 희망도 없었죠. 외롭고 슬펐냐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자기만의 놀이터에 가면 그 누구보다 신이 났답니다. 쿵쿵, 쾅쾅, 뚝딱, 뚝딱. 공방은 관아에서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곳이에요. 목수들은 나무로 못 만드는 게 없지요. 쓱싹쓱싹 깎아내고 잘라내어 끼워 맞추면 어느새 반질반질한 나무 가구가 생겨났어요. 쇠부리꾼들은 쇠를 엿가락 다루듯 가지고 놀아요. 시뻘겋게 달군 쇠를 물에 넣어 식히고 다시 불에 넣었다가 식히고 이러기를 거듭할수록 쇠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달군 쇠를 큰 망치로 두드리다 식으면 다시 달궈 두드리고 때리면 때릴수록 쇠는 더욱 질겨졌죠. 참으로 신기한 요술이야. 영실이는 도무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영실이는 궁금한 게 많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신기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방이 놀이터였던 겁니다. 이건 뭘로 만들었지? 어떻게 만든 걸까? 왜 만든 거야? 영실이의 궁금증은 도무지 끝을 모르고 이어졌어요. 외로운 영실이는 사람들과 좀 더 가까워지려고 애를 썼죠. 요술쟁이 아저씨들의 땀을 닦아주고 마실 물도 떠다 주었어요. 그럴 때면 아저씨들은 요술의 비결을 하나씩 알려주었답니다. 가끔은 일하는 도구를 영실이 손에 쥐어주기도 했죠. 그러면 영실이는 기술자라도 된 듯이 아저씨들을 열심히 흉내내었죠. 한 번은 그 어렵다는 톱니 깎기를 제대로 흉내내서 모두 깜짝 놀랐답니다. 참으로 영특한 아이야. 아, 눈썰미도 손재주도 흠잡을 데가 없어. 영실이의 비범함을 알아본 아저씨들은 안타까웠어요. 영실이가 그 무엇도 될 수 없는 종이었기 때문이죠. 영실이가 자고 나란 곳은 동래연이었어요. 오늘날의 부산이죠. 그런데 마침 동래연에서 가장 높은 현감님이 행차하셨어요. 일꾼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살피러 나오신 거예요. 현감님을 본 영실이는 함박웃음을 지으며 달려갔어요. 그러자 현감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크게 헛기침을 하셨어요. 잠시 멈칫하던 영실이는 이내 허리를 꺾으며 절을 올렸지요. 어르신, 나오셨습니까? 멀어져가는 현감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영실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렸어요. 아버지... 현감님은 바로 영실이의 아버지였어요. 영실이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당시에는 아버지가 제 아무리 지치 높은 양반이라도 자식은 어미의 신분을 물려받았어요. 어미가 종이면 아들도 종이었죠. 그러니 종의 신분으로 어찌 감히 현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 답답함은 현감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비록 종놈에 불과했지만 영실이는 공부를 했어요. 글을 익히고 귀하디 귀한 책들도 몰래 몰래 읽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 귀한 책들을 모두 품속에 숨겨 영실이에게 전해주었거든요. 그런데 계집종에 불과한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책들을 구했던 걸까요? 영실이는 철이 든 뒤에야 비밀을 알 수 있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제법 팔뚝이 굵어진 영실이도 어른들 틈에 끼어 한몫하고 있었어요. 영실은 공방 앞에 쭈그리고 앉아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어요. 그때 저만치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가 영실을 부르는 거예요. 후다닥 일어나 쭈뼛쭈뼛 다가갔어요. 현감님이 앉아 계셨어요. 어르신, 어쩐 일로? 영실아, 남들 없을 땐 아비라 불러도 괜찮다. 현감님이 영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영실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현감님, 아니 아버지는 그날 밤 영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중국에서 뛰어난 기술자였대요.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설 때 전쟁을 피해 조선으로 왔는데 빼어난 기술 덕에 동네의 현감이 되었어요. 관아 기생인 영실의 어미를 보고 한눈에 반했대요. 영실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지요. 어머니를 통해 책을 보내준 사람도 사실은 아버지였어요. 남들보다 어려운 처지인 만큼 10배, 20배 노력해라. 나라에 큰 공을 세우면 남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아비라 부를 날이 올 거야. 돌아와 잠자리에 누운 영실은 별이 총총한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녔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이에요. 너무너무 신나는 꿈이었어요. 몇 년 뒤 온 나라에 심한 가뭄이 찾아왔어요. 목마른 땅은 쩍쩍 갈라졌어요. 나달이 달려야 할 곡식들도 까맣게 타 들어갔어요. 지켜보는 백성들의 애간장도 함께 타 들어갔죠. 죽어라 물을 퍼날라도 이글이글 끓어오르는 태양 아래선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넓은 논을 사람의 힘으로 적셔줄 수는 없었어요. 뚝딱 뚝딱 냇가에서 힘찬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떡거머리 총각 하나가 인부들을 이끌고 일을 하고 있었죠. 그 총각은 장영실이었어요. 단단한 구릿빛 팔뚝에서는 물 바가지라도 뒤집어 쓴 것처럼 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며칠째 통나무를 나르고 자르느라 모두 다 지칠 대로 지쳤어요. 하지만 영실이의 눈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어요.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기색이었죠. 언덕 위에 현감님도 꼼짝 않고 영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뭐하러 저런 헛고생을 하누? 하늘의 기우제나 지내지 않고.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어요. 통나무를 깎아 널반지를 만들고 원통 모양의 나무에다 그것들을 끼웠어요. 둥글게 끼워 맞춘 나무판들은 물레바퀴처럼 생겼어요. 장영실은 냇물에 두 뼘 정도 잠기도록 물레바퀴를 세웠어요. 한쪽에서는 통나무 속을 파내어 홈통을 만들었어요. 홈통은 이제 온 마을을 두를 만큼 많아졌죠. 장영실은 홈통을 이어 갈라진 논에 대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물레바퀴에 홈통을 이었어요. 장영실은 훌쩍 물레바퀴 위로 뛰어올랐어요. 장영실이 힘차게 발을 구를 때마다 냇물이 홈통을 타고 흘렀어요. 홈통을 지낸 냇물은 메마른 눈으로 흘러들었어요. 죽어가던 땅이 뽀얀 한숨을 내뱉으며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야, 물이다, 물! 시큰둥했던 마을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탄성을 지르며 몰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장영실을 들어 마을 사람들은 장영실을 들어올려 목마를 태우고는 꽹가를 들치며 마을을 돌기 시작했어요. 현감님도 바람처럼 달려와 장영실을 덥석 안아주었어요. 천한 종 장영실이 수철을 만들어 동네 연의 가뭄을 몰아낸 거예요. 허허, 그거 참 묘한 일이다. 어찌 된 일인고? 태종 임금은 동네 현만 가뭄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보고에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장영실이란 종이 수차를 만들어 눈에 물을 대었다 하옵니다. 장영실을 당장 불러올려라. 태종은 한양으로 온 장영실을 주자소에서 일하도록 하였어요. 주자소는 금속 활자를 만들어 책을 펴내는 곳이랍니다. 장영실은 주자소에서 만든 책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글자 모양이 투박한 데다 틀린 글자들이 자꾸 나왔거든요. 장영실은 궁리에 궁리를 거듭하다 마침내 새 활자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아무리 작은 글자라도 정교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더욱이 활자 크기가 일정하므로 밀랍을 쓰지 않고도 활판에 활자를 고정할 수 있었어요. 장영실의 손을 거친 책을 보자 임금은 입이 함지방만 해졌어요. 최고로다! 최고야! 세자인 충령도 놀라워했어요. 이렇듯 정교하고 아름다운 활자는 중국에도 없습니다. 임금은 장영실에게 금속 활자를 여러 벌 만들라고 명하였어요. 1420년 경자년에 장영실은 드디어 금속 활자를 여러 벌 만들어 세종 임금께 바쳤어요. 경자자라는 활자였지요. 세자 때부터 장영실을 눈여겨보았던 세종은 자주 불러 격려하였어요. 신분은 비록 천하나 너 같은 인재야말로 이 나라의 기둥이다. 하루는 임금이 장영실을 경연 자리에 불렀어요. 경연은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학문을 하고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예요. 장영실은 조심조심 들어가 임금께 절을 올렸어요. 장영실을 쳐다보고 미소를 띠던 임금은 이내 표정이 굳어졌어요. 조선이 개국한 지 3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명나라의 달력을 구걸한단 말인가? 당시 조선은 달력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명나라에서 달력을 받아와야 했죠. 그런데 명나라 달력은 베이징의 밤하늘을 보고 만들어서인지 우리 사정에는 맞지 않았어요. 우리 달력을 만들려면 우리 밤하늘을 관측해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밤하늘을 관측할 만한 변변한 기구조차 없사옵니다, 전하. 결국 명나라로 가서 천문학과 관측기구를 배워오자는 결론이 났어요. 명나라로 갈 사람으로는 윤사홍, 최천구, 장영실이 뽑혔어요. 1421년 베이징에 도착한 세 사람은 짐을 풀자마자 흠천감을 찾았어요. 흠천감은 하늘을 관측하는 관청이에요. 세 사람은 벌어진 힘을 다물지 못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천문학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장영실은 책을 베끼느라 정신이 없는 두 사람을 놓아둔 채 천문대로 갔어요. 천문대에는 신기한 관측기구들이 많았어요. 장영실은 관리들이 크고 복잡한 혼천을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장영실은 풀 방구리에 쥐 드나들듯 하루도 빠짐없이 천문대를 찾았어요.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천문대 관리와 기술자들에게 물었지요. 끝도 없이 이어지는 질문에 천문대 관리와 기술자들은 초주검이 되었어요. 그렇게 여러 달이 지나자 천문대 관리들과 기술자들은 장영실이란 이름만 들려도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고 달아났어요. 아이, 그렇게 끈질긴 사람은 처음이야? 하면서 말이죠. 1년 뒤 명나라에 갔던 새 유학생이 돌아왔어요. 임금은 이제 우리도 천문대를 세워 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을 볼 수 있겠다 며 무척 기뻐하셨어요. 장용실은 여러 가지 관측기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워낙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라 혼자서는 만들 수 없었어요.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종놈 밑에서 어떻게 일하냐며 장용실의 말을 안 들었어요. 임금이 사정을 아셨어요. 임금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벼슬도 내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관리들과 장인들을 부릴 수 있도록 말이에요. 1423년 임금은 장영실을 종오품 상우원 별좌에 임명했어요. 임금을 곁에서 모시는 높은 벼슬이었죠. 종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시면 기강이 흔들리옵니다. 구품 정도가 적당하옵니다. 그동안 세운 공만으로도 종오품이 오히려 부족하다. 임금이 꾸짖자 신하들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어요. 장영실은 잠시 말미를 얻어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관복 차림으로 아버지께 큰 절을 올린 장영실은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크게 외쳤지요. 아버님, 영실이가 문안 올립니다. 아버지는 눈가에 이슬을 머금은 채 허탕한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장하다 아들아, 나보다 높은 벼슬에 올랐으니 내가 인사를 올리게 생겼구나. 지켜보던 어머니도 눈물을 닦으셨어요. 고향에서 돌아온 장영실은 혼천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혼천은은 만들기도 힘들고 쓰기도 힘든 기구였어요. 그래서 박휘수가 혼천의 절반 남짓한 대간을 맨 먼저 만들기로 했어요. 먼저 나무를 깎아 베이징에서 그려온 도면대로 만들어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바퀴가 꿈쩍도 않는 거예요. 뜯었다 다시 맞추길 몇십 번, 하루 걸러 밤을 새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지칠 대로 지친 장용실은 작업대 위에 고개를 숙이고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시 뒤 눈을 뜬 장용실은 머리맡에 놓여있는 비단 손수건을 보았어요. 이 임금님이 쓰시는 물건인데? 임금이 들렸다가 땀을 닦아주고 간 거예요. 장용실은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마침내 바퀴가 움직이지 않은 까닭을 알아냈어요. 바퀴가 맞물리는 톱니바퀴가 맞지 않았던 거예요. 톱니바퀴의 각진 흠을 조금씩 갈아내고 나니 바퀴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잘도 돌아갔어요. 장영실은 바보다. 이걸 몰라 그 고생을 하다니. 허허허. 장영실은 자기 머리를 쥐어박으며 크게 웃어댔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장영실은 대간을 완성했어요. 다른 관측기구들도 만들었죠. 관측기구들이 만들어지자 임금은 마침내 1433년 경회루 북쪽에 천문대를 만들라고 명하였어요. 일꾼들은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화강암을 깎아 만든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어요. 장용실은 대위에 대간의와 혼천의 혼상을 올려놓았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어요. 임금은 천문대의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요. 아, 내가 지금 하늘로 오르는 계단을 디디고 있는 건가? 임금은 장영실의 도움을 받아가며 관측기구들을 움직여 보았어요. 혼천의로 대간의 기준점을 맞춘 뒤 대간으로 별들의 위치를 재고 혼상으로 별의 이름을 확인하였죠. 임금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야 우리 하늘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었구나. 하늘도 축포를 쏘아 올리는지 별똥별이 줄줄이 떨어져 내렸어요. 우리 학자들은 경복궁 천문대에서 관측한 기록을 바탕으로 1442년 마침내 우리 달력 칠정산을 만들게 됩니다. 1434년 임금이 장영실을 불렀어요. 그 자리에는 전에 윗사람으로 모셨던 이천도 있었어요. 밤 시간을 잘못 알려 벌받는 관리들이 늘고 있다. 무슨 수가 없겠느냐? 당시에는 낮 시간은 해의 그림자로 밤 시간은 별들의 위치로 알았어요. 별들의 위치를 재어 밤 시간을 계산하는 법이 워낙 어렵다 보니 밤 시간을 잘못 알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면 관리들은 큰 벌을 받아야 했죠. 임금의 물음에 이천이 대답하였어요. 자동으로 종을 치는 물시계를 만들면 어떠하올지요? 장용실은 자동 물시계를 만들라는 임금의 명을 받고 물러났어요. 자동 물시계를 만들려면 두 가지 장치가 필요했어요. 흘러드는 물의 양을 일정하게 해주는 장치,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종을 치는 장치였죠. 장용실은 10년 전인 1424년 경점직이라는 물시계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리에 국리를 거듭해 자동 물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경루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스스로 종을 치는 물시계라는 뜻으로요. 임금은 자경루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공으로 장용실에게 정사품의 벼슬을 내렸답니다. 임금은 경회루 남쪽에 보루각을 짓고 자경루를 두었어요. 그리고는 자경루가 시간을 알려주는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곤 하였지요. 장용실은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4년을 노력하여 옥루를 만들었어요. 옥루는 자경루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시계였어요. 수십 개의 인형과 각양각색의 모형이 제각기 움직이며 사계절의 변화까지 보여주었죠. 임금은 처서 옆에 흠경각을 세우고 세상에 하나뿐인 옥루를 두었어요. 임금의 애정은 더욱 깊어져 장용실을 종삼품 대호군에 임명하였어요. 장용실은 자경루와 옥루 말고도 여러 가지 시계를 만들었어요. 여러 사람이 빙 둘러서서 시각과 절기를 알 수 있는 공중용 해시계 앙부일구, 휴대용 해시계 천평일구와 현주일구, 밤낮의 시간을 모두 알려주는 휴대용 천문시계 일성정시의 등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장용실의 노력으로 조선은 세계 최고의 시계 왕국이 되었답니다. 임금을 모시고 회의가 열렸어요. 얼마 전에 일어난 홍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가뭄에 대비해 저수지에 물을 채우라는 지시가 홍수 피해를 키웠사옵니다. 그릇된 예보를 내려보낸 관리들에게 벌을 주옵소서. 벌을 내린다고 문제가 풀리겠느냐? 무슨 뾰족한 수가 없겠느냐? 임금의 물음에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어요. 기상예보가 맞으려면 비의 양을 제대로 재하옵니다. 장영실은 비의 양을 재는 방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자세하게 아뢰었어요. 임금은 장영실에게 비의 양을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기구를 만들라고 했어요. 1441년 장영실은 둥그런 쇠통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했어요. 둥그런 쇠통을 돌로 만든 대 위에 올려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만 통에 담기게 되죠. 비가 그친 뒤 빗물의 깊이를 자로 재면 비의 양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비의 양을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도구를 만든 건 장영실이 세계 최초였어요. 유럽보다 200년이나 앞섰죠. 이것이 그 유명한 측우기랍니다. 측우기로 잰 비의 양을 중앙에서 한 대 모아 통계 자료로 쓰면서 기상예보의 정확성은 크게 높아졌어요. 홍수와 가뭄의 피해가 줄어들면서 농사가 잘 되어 수확이 많아졌죠. 장영실이 임금의 사랑을 듬뿍 받자 이를 시기하는 신하들이 생겨났어요. 천한 종놈이 하늘 높은 줄 모르는군. 쫓아낼 방법을 궁리해봅시다. 그들은 장영실이 하는 일마다 도끼 눈을 뜨고 반대했어요. 하지만 장영실은 묵묵히 자기 일에 열중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마꾼들이 임금이 타는 가마를 옮기던 중 손잡이가 부러지며 크게 부서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빈 가마였기에 망정이지 임금이 타고 있었다면 큰일 날 뻔하였죠. 그 가마를 만든 책임자가 장영실이었어요. 신하들은 장영실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관직을 빼앗고 곤장 백대를 때려 내쫓아야 하옵니다, 전하! 하지만 임금은 못 들은 척 넘겨버렸어요. 그러던 중 이번에는 임금이 여행할 때 묵을 행궁을 잘못 짓는 일이 일어났어요. 장영실 문제로 시끄러운 판에 다른 기술자들까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신하들은 기술자들이 임금께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며 크게 문제 삼았어요. 기술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장영실을 엄하게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임금도 더는 견디기 힘들었어요. 장영실은 곤장을 맞고 관직에서 쫓겨났어요. 대궐을 떠난 장영실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그 뒤 아무도 없었어요. 장영실은 종으로 태어났지만 조선 최고의 과학기술자로 우뚝 섰어요. 장영실의 노력으로 세종시대 과학기술은 세계에서 손꼽는 수준이었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